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Jim Pierc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oday is 2016, January the 12th is Tuesday. DJ 이근철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어떤 설문지에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Number one. How much do you trust your neighbors? 당신의 이웃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Number two. Do you feel like a stranger in your family? 당신 가족 사이에서 당신은 이방인처럼 느껴집니까? Number three. Is lying justifiable? 거짓말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과연 무엇을 조사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바로 부탄 왕국이 국민 총 행복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었다고 하네요. At the 2015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43.4% of Bhutanese were classified as extensively or deeply happy. 네, 국민의 43% 이상이 그냥 happy도 아니고 extensively, 광범위하게 완전히 많이 happy하고 아니면 진짜 많이 happy하다, deeply happy. 자,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부럽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저희도 한번 조사해볼까요? How much do you trust the JJ Brothers? Or do you feel like a member of GMP family? Of course.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요. 오케이, 노래 하나 들을 텐데요. 신나는 노래죠. I got a feeling. This is the Black Eyed Peas. 네, 아주 신나는 곡이었어요. The Black Eyed Peas with I Got a Feeling. 네, 아주 탤런트가 뛰어난 그룹이고 그 안에 또 Will.i.am이라고 하는 right. 네, 특이한 또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I like the way he pronounces his name. The spelling is William. 예, 네, William인데 Will 끊고 나는 Will이거든. 그래서 Will.i.am. Yeah, makes sense. 예, 네, 그래서 William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의 노래 중에서 Where did you get that body from?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죠. 예. 싸이 씨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Where did you get that body from? I got it from my daddy. 그래서 이렇게 연결 코드. 그래서 미리 허락도 받고 둘이 콜라보레이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갑자기 윌라엠이 나와서 불러봤습니다. All right. 재미있는 거는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정말 예상치 못한 the least expected place. For example, somewhere in Mexico. Yes. 거기에 가판대에 있는 시골 마을의 가판대에 있는 어떤 청년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I got it from my daddy.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잘 몰라도 daddy 이 노래 듣는 거 보니까 싸이 씨는 아는 것 같더라고요. Oh, maybe that's the power of daddy. 오, 역시 우리 존쌤 대리. That's right. 자, 그러면 이제 과장으로 한번 성격. 자, 홈페이지 가보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GMP homepage. A message from GMP-er 정슬기. Mm-hmm. Hello, JJ Brothers. Time is flying. I started listening to Good Morning Pops in January of 2014. 오, 작년, 재작년부터네요. Yes, I'm going to be a third grader of GMP. 2015 was a significant year personally. Uh-huh. I got a job, and I still work very hard. Mm-hmm. I wish and I hope that 2016 will give good luck to everyone around me, especially my brother. Welcome, 2016. We all go, go, go. I'm always going to join GMP this year. Happy New Year, JJ Brothers. Oh, well, Jung Seulgi, thank you very much, and Happy New Year to you too. 네, 이름처럼 슬기롭게 3년째 GMP가 쫙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주위에도 많은 분들한테 행운을 선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말 멋지세요. We are so proud of you. 사연 남겨주신 정설기 가족 GM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굿모닝 팝스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은요, visit any portal site and type in Good Morning Pops and you'll be able to find our own homepage. Absolutely. In the menu, look for Join GMP Now. 네, 요 게시판에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요. Whatever stories or comments you have, just leave them there, then we'll be waiting for them. Sure, we'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자, 그리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고 싶은 분들, 공식 홈페이지 다시 듣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콩 애플리케이션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팟캐스트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휴대전화 바로 스마트폰에요.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바로 굿모닝 팝스 이렇게 한글로 검색하면 예, 찾으실 수 있으니까 지난 회차들도 한번 쫙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부 말고 즐겁게 들으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날, 그렇죠? 마치 비타민처럼 긍정 에너지 비타민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요. GMP 예습 시간. Our angel is waiting for us with special expressions. Here we go. It'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Jaemin의 look ahead time. 명불허전 굿모닝 팝스의 알찬 영어 표현들. 오늘도 역시 계속됩니다. 1월 12일 화요일의 Key Expression. Let's go!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그건 네가 요구한 게 아니야.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Change your mind. 당신의 생각을 바꾸세요. Change your mind. Though he has everything, he feels empty.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는 공허하다고 느껴. Though he has everything, he feels empty. 이 표현들 잠시 후에 JJ쌤들이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채널 고정! Спасибо, merci beaucoup, Jaemin. Excellent expressions coming right up. Screen English. Welcome back again to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네, 1월의 영화 총 5편 시리즈 사상 가장 불가능한 미션의 시작 바로 Mission Impossible MI Rogue Nation. Right. 네. 자, 2015 작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아주 재밌게 봤어요. You know, when this movie first came out on television anyway, VOD, I watched it twice in one day. I'm a big fan of the series, but I thought it was really well made, and 네. I immediately watched it twice.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전체 액션 씬이나 스토리나 이런 게 반전도 꽤 있고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Sure. 예, especially the girl. Well, of course, always especially the girl. 자, 오늘은 몇 페이지예요? Well, our movie episode today is found in our GMP books on pages 104, 105. 네, let's turn to the right side page. 오른쪽에 she is the girl we were talking about. Yeah, now again, the character Ilsa, you know, she's a spy, and she's working for the British government, but she's a part of the bad guy's team. But the problem is she's not doing her job for them. So she's pretending, but she's failing. And she was with Tom Cruise or Ethan Hunt in their car, and suddenly she jumped out of the car rolling down the street. 그러니까요. Yeah. That means that she's a double agent. Exactly right. She was pretending to escape from him. 아하하. 그래서 이중첩자인데 탐 크루즈한테서 도망친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Yes. 자, 왼쪽에 나오는 부분 우리말 부분이고요. 거기는 언제든지 feel free to read that, okay? Over maybe 100 times, okay? Doesn't matter. 하지만 오른쪽 영어 부분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나중에 영어가 톡톡 나오니까요. 먼저 background story first. What's going on? 자, 일사가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여자분이에요. 그다음에 이튼이 바로 에단인데 탐 크루즈고요. 이 두 사람이 예전에 런던에서 만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비엔나에서 또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일사가 위기에 빠진 에단을 구해주고 나서 자 신디케이트로 돌아가게 되죠. 자 신디케이트의 수장 레인과 네, 일사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대화 내용 또 어떻게 이어질지 영어 표현들 귀 쫑긋 그다음에 얼마나 들릴지 설렘으로 도전합니다.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tips. Ethan Hunt's in Vienna because you allowed him to escape in London. Winter would have killed him in London, and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Twice now you've let him slip away. Curious. Are you questioning my loyalty or my ability? 네, 남자 그 악당 수장의 목소리가 I'm looking away. You know, he sounds like a snake. 맞습니다. 마치 뱀처럼 들려요. 예, 그래서 실제 캐릭터도 이렇게 조용하게 되게 stay calm. He's scary. Speaks like that. Yes, he does. 그래서 what did you catch? Well, they mentioned, of course, Vienna. 네. And London. 맞습니다. 우리가 비엔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식 발음은 N 발음이 겹치면 자음이 겹치면 한 번만 발음을 해요. 그래서 비엔나가 돼요. 비엔나. 참고로 나온 김에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비엔나라고 기억하시고 썸머 아니고 썸머. 이것처럼 자음이 겹치면 한 번만 발음하더라. 자, 기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런던도 들렸고. Right. 네. 그 다음에는 뭐 아까 제민 씨가 하셨던 요청한 바가 아니잖아요. 요구한 게. So asked for. Oh, okay. Asked for. 네. So what else did you catch? Something about ability. 네. 능력이라는 표현도 맨 마지막에 들렸는데. 자, 제가 먼저 우리말로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장면이 떠오르고 입 밖으로 영어로 탁탁 튀어나오는지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레인, 바로 그 뱀 같은 아주 악당 있죠, 목소리.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런던에서 에단 헌터를 도망치게 해서 지금 그 친구가 비엔나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사가, 아니, 핀터가 런던에서 그를 죽였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레인이, 너는 그를 두 번이나 도망치게 도와줬어. 요거 궁금해지는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일사가, 내 충성심을 의심하는 건가요? 내 능력을 의심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좋아요. 지금 다들 바깥에서 제 연기 반한 거예요. 다들 지금 나가고 있어요. They look like they're sleeping. Don't leave. Stay with me. They're sleeping now. 아, 자고 있는 거였어요? 사라지긴 했어요. 어쨌든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얼마나 더 들릴지. Let's get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Ethan Hunt's in Vienna because you allowed him to escape in London. Winter would have killed him in London, and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Twice now you've let him slip away. Curious. Are you questioning my loyalty or my ability? 네. 아, 이제 더 귀에 잘 들리셨을 텐데 아직도 오른쪽 보시면 안 되고요. 왼쪽에 있는 내용들 step by step 잡아드릴게요. 내가 런던에서 에단 헌트를 도망가게 해서 그가 지금 비엔나에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비엔나에 있다고요? Ethan Hunt. 그러면 비엔나에 있다는 뭐예요? Is. Is in Vienna. 간단하네요. 왜냐하면 Because. 네가 그 사람을 도망치도록 그렇게 도와줬다. Help을 써도 되고요. 냅뒀다, 허락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You allowed him to. 맞습니다. A-L-L-O-W-E-D죠. 그래서 allow 사람 to가 나온다는 거 주의하세요. 이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각종 yes. 시험에. You allowed him to. 네, 도망치다. Escape. 그렇죠. 어디에서요? In London. Let's put them together. Ethan Hunt is in Vienna because you allowed him to escape in London. 네. 그랬더니 일사가 아니, 빈터가 런던에서 그를 죽였을 거라고요. 죽였을 텐데의 느낌이 would have 과거 분사죠. Yes, Winter would have. 그렇죠. would have. 그래서 발음도 would have인데 would have처럼 들려요. would have. Winter would have. 그다음에 killed him. 네, 어디에서요? In London. 네, 그리고 그렇게 탐 크루즈를 죽이는 거, 그쵸? 이튼 헌트를 죽이는 건 당신이 요청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And that's not. 그렇죠. 당신이 요청했던 것, 것이 쓰이면 거의 99% what을 쓰시면 돼요.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맞습니다. 요청하다가 ask for예요. 선생님, ask만 쓰면 안 되나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요청한 거니까 ask for가 맞습니다. Ask, 그 다음에 사람, for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that's not what you asked me for. Sure.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그랬더니 레인이 얘기하죠. 두 번째야, 지금. Twice. 그 친구를 그렇게 슬쩍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뭐예요? To escape.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Slip away. 맞습니다. S-L-I-P가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지? 쓱 빠져나간 거예요. 네. Twice now you've let him slip away. 궁금해지는 것만. Curious. I'm curious about, 그렇죠? What happened there or about the relationship you and, 그렇죠? Ethan Hunt. Curious.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단어만 던져도 돼요, 그렇죠? C-U-R-I-O-U-S고요. 그랬더니 일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나의 충성심을 그렇게 충성심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다. Are you questioning? 네, 동사로 questioning 하면은 심문하다란 뜻도 있고요. 문제를 제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Are you questioning my loyalty? 아니면 나의 능력. Or are you questioning my ability? 맞습니다. A-B-I-L-I-T-Y, ability고요. 하나 주의하세요. loyalty 할 때 발음이 L-O-Y-A-L-T-Y, 러러러. Loyalty. 예, 이거는 충성심이고요. R로 시작하면 Royalty. 그건 우리가 일정한 어떤 권리를 행사해서 돈을 받는 걸 royalty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왕족이란 뜻도 있고, 그죠? 예, 다시 한번. Are you questioning my loyalty or my ability? 좋습니다. 자, 이번엔 책을 덮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먼저, you will be given some hints and repeat after John. Okay, number one. 당신이 런던에서 에단 헌터를 도망가게 해서 그가 지금 비엔나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구조는 뭐예요? 있다. 그래서 is in Vienna. 그 다음에 왜냐하면 because. 그 다음에 허락하다 누가 뭐 하도록. allow란 동사에 적절한 시제도 써가보세요. Ethan Hunt is in Vienna because you allowed him to escape in London. 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는 런던도 떠올리고 도망치게 도와준 것도 떠올려셔야 돼요. 글자 아니고. 자, 일사가 여기입니다. 빈토가 런던에서 그를 죽였을 거라고요. 해서 죽이다 kill의 적절한 형태 would have 모였는데 Winter would have killed him in London. 맞아요. 그게 당신이 요청한 바는 아니잖아요. 라고 해서 what 뒤에 ask for. And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그랬더니 네, 바로 레인이 얘기하죠. 두 번이나 도망치게 도와주었어 말이야. 그러면 도망치다 뭐예요? Lesser만 slip away. Twice now you've let him slip away. 궁금해지는구만. Curious. 네, 그랬더니 아니 내 충성심을 의심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능력을 의심하는 건가요? 해서요. 두 가지죠. 어떤 부분 힌트? Loyalty or ability. Are you questioning my loyalty or my ability? 좋습니다. 자, 발음은요,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sked for인데 빨리 하면 asked for. 네, asked for. 그래서 의 발음이 잘 안 들리죠. asked 할 때 의 발음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asked for.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그 다음에 let him slip away. 빨리 하면 let him slip away. 네, let him slip away처럼 들리는지 마무리하면서 확인해 봅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 up. Ethan Hunt's in Vienna because you allowed him to escape in London. Winter would have killed him in London, and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Twice now you've let him slip away. Curious. Are you questioning my loyalty or my ability? 네.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뭐예요?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네, 일사가 영국식의 그 액센트를 쓰기 때문에 asked for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아시겠죠?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세 번 확인.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원래 더 정확하게 하려면 that's not 이렇게 발음했어야 되는데, 그죠?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Right.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섞였어요, 그죠? 어쨌든 포인트는요, 이게 하나 나오면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란 말이에요. 아, 그게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Your Turn Time.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좋은 습관은 작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shout out loud. Get your confidence back and boost up your energy. 가겠습니다. 그건 당신이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Your turn! 오, 조금만 돼요. 아, 제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This is not what I asked for. 아, 우리 아저씨 어디 갔지?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그러니까요, more money. No,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I milk money, pocket money. No, not at all.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I am asking you for more money. Too late. 아, 그래요, 알았어요. 세 번 더 확인.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Oh, brother. Ah.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리는 시간.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당신이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what you ask for예요. Oh, no, no, no.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원했던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wanted에서 wanted. Oh, that's right. That isn't what you wanted. 네, that is not what you wanted. 이건데요. 빨리 하면 That isn't what you wanted. Yeah, that isn't what you want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당신이 그걸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No, you didn't ask for that. 간단하죠. You didn't ask for that. No, no, no. You didn't ask for that.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listening to the whole dialogue, that's what you want now. Ethan Hunt's in Vienna because you allowed him to escape in London. Winter would have killed him in London and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Twice now you've let him slip away. Curious. Are you questioning my loyalty or my ability? 네,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충성심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고 다시 활동을 하느냐 그런 장면인 거예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Lots of action.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정리해봤으니까 내일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여러분 사랑에 처음 빠질 때의 느낌은 어떨까요? Oh, well, we'll find out from Maywood.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Good Morning Pops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 자, IELTS 시험, Cambridge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Good Morning Pops 책과 어리어시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TAPS 관리위원회에서 TAPS Speaking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팝송 가사의 의미를 천천히 음미해보는 시간 Pops English 자, Sister Hazel의 바로 Change Your Mind 마지막 시간입니다 That's right Now if you're looking for this song You can find the song Change Your Mind On their third album Which was called Fortress And that was released back in the year 2000 네 자, 2000년에 발표된 3집 앨범인데요 요새란 뜻의 Fortress의 수록곡 Change Your Mind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n what page? Please join us to look at the lyrics in our GMP books on page 106. 106페이지 들려주세요. If you wanna be somebody else If you're tired of fighting battles with yourself If you wanna be somebody else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mind 네. 맨 마지막에 오늘의 key expression도 들리네요, 그죠? That's right. 자, 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page 106. If you want to be somebody else. 네, 만일 당신이 되고 싶다면, want to be, 빨리하면 wannabe가 되겠죠. Mm-hmm.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If you want to be somebody else, mm-hmm. if you're tired of fighting battles with yourself. 당신이 만약에 실증이 나 있다면, 지쳐 있다면 다 좋아요. 근데 be tired of 하는 것은 주로 아주 실증이 나거나 짜증이 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ired of fighting battles. 아, 싸움에 서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짜증까지 나는 거예요. 근데 yeah, you might be fighting battles saying, "Oh, I don't like my appearance. I'm stupid. I don't like myself. I'm terrible." 네. You're fighting battles with yourself. Are you talking about yourself? I don't fight with myself. 자, 그러니까. If I fight with myself, I win. 오, yes. 그러니까요. 뭐, 왜냐하면 he's got a super brain. Yeah. 아? If you're tired of fighting battles with yourself, 당신 자신과 싸우느라 그렇게 짜증이 나 있다면, if you want to be somebody else, 당신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다면, well then change your mind. 네? 마음을 바꿔요. Yeah, you don't change your body, change your life. No, no, no. Change your mind. 아니. 태어난 게 바뀔 순 없잖아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요. 자신감 이런 것들은요. 결국에는 연습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바뀐다고 한꺼번에 쭉쭉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세계의 어떤 그런 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서 그걸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인이 된 거예요. That's right. Brad Pitt and John Valentine have the same problems. Maybe. 자, 우리 브래드 피트하고요. 예, 존 발렌티노랑 문제가 yeah. 똑같은 게 있대요. Same problems. 그런가요? Yeah. Are they gaining weight? A little bit. 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 이외의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게 어려우면 100% 바꾸기 쉬운 건 내 마음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Sure. 아, 멋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key expression. Change your mind. 기억하시면서 listen again. Sister Hazel의 목소리였는데 데뷔 전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클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Sure, of course. You know, they released their debut album back in 1994. Mm-hmm. But even before that, they were already very well known in their hometown of Gainesville, Florida. 아하, 이미 유명 인사였다고요? 그들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유명 레코드사의 제안으로 1997년 2집 앨범이죠. Somewhere More Familiar를 발표하면서 메이저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Yes, they did very well. In fact, they became even more popular with their second album called All For You. 아하. 자, 오늘의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할 테고요. 2000년도에 발표된 노래 Change Your Mind, 마음을 바꾸세요. 가사 다 하셨으니까 잔쌤의 목소리를 for the last and final round. Here we go. If you want to be somebody else, if you're tired of fighting battles with yourself, if you want to be somebody else,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mind. 네, 좋습니다. 자, 네 줄인데요. 세 줄, 한 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kay, sing together. If you want to be somebody else, if you're tired of fighting battles with yourself, wanna be somebody else. 여러분, if you wanna be somebody else, if you're tired of fighting battles with yourself, if you wanna be somebody else, change your mind. Yeah, 여러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제가 좀 달리 불렀다고 또 채널 돌리신 분 없는 거죠? No, that's all right. Good job. It's a pretty good rock band, and Jake, you did well. 아, 칭찬받으면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칭찬받으면 약간 어색하긴 한데. Are you tired of fighting battles with yourself? With my singing. Change your mind. 어쨌든요, I've already changed my mind. That is the key expression, change your mind. Then we're gonna enjoy the whole tune now. Go on, get on your feet, sing together with his sister Hazel, Change Your Mind. GMP 대학교의 여신 근숙이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산신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머 산신령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저 근숙이에요 Hello 근숙 아니, 산신령님, 오늘따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Well, I'm blue because of my brother. 왜요, 왜요? 산신령님 동생, 건너마을 연못의 빅스타라면서요. 정우성 뺨칠 만큼 멋져서 인기도 짱이라고 들었는데 게다가 돈도 엄청 잘 번다면서요. 뭐가 걱정이세요? Though he has everything, he feels empty.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공허하다고 느낀다니. 왠지 그 심정 알 것 같기도 하고. How can you? 직업 미모면 미모, 지성이면 지성,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여자로서 말씀드리는데요,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I feel empty. 공허하게 느낄 때가 꽤 많답니다. 어, 근숙, I think it's time to take your medication. 뭐야? 지금 제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쵸? 맞죠? Well, sometimes you seem to be smart. Really, really. 헐, 산신령님 마이너스 1억 5천 만점. 너무해요. 앞으로 산신령님 안 볼 거예요. 흥,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는 약을 먹고 왔어요. I took my medicine this morning. Well done. 자, 꽁트에서 만나본 표현,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는 늘 그는 공허하다고 느껴라고 하는 거. 자, 뭐뭐 대비를 시킬 때 비록 뭐뭐이지만 THOUGH though. 네, 발음 주의하세요. 도우 아니고 the에서 though. 그렇죠. 그가 가졌다. He has 모든 거. Everything. 그게 하나의 단락이에요. 그게 하나의 의미 단입니다. Though부터. Though he has everything. 여기까지만 아시면 뒤에 나올 말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는 행복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는 그러면 something negative. 뭔가 부정적인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듣지 않고도 미리 보지 않고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는 공허하다고 느껴. He feels empty. 네, E-M-P-T-Y.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빈이란 뜻이잖아요. 자, let's put them together.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는 공허하다고 느껴. Though he has everything, he feels empty. 여덟 번 연습합니다. On what page? Our practice sentences today are on page 108. 네, 108페이지 출발할게요. Pattern practice. Step 1. 여덟 번 연습이에요. 숙제 아니고, 그쵸? 예, 그래서 흰 종이 한번 준비하고 가려보세요. 우리말 부분 제가 힌트 드립니다. 그 친구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아주 공허해. Though he has everything, he feels empty. Number two. 그가 대박을 쳤지만 뭐 그렇게 기쁘진 않아. 해서 hit the jackpot. He wasn't happy, though he hit the jackpot. 세 번째. 그녀는 일을 사랑하지만 일을 뭐 따분하게 생각하기도 해. 해서 바로 restless. Though she loves her job, she's restless. 그렇죠. 뭐 안절부절해하거나 이런 느낌이 restless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비를 좋아하지만 바람은 싫어해. 그래서 대비죠. 그렇죠? I dislike the wind. Though I like the rain, I dislike the wind. Number five. 자,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이란 얘기죠. 네,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안 고프네. Though I haven't eaten, I'm not hungry. 네, 됐고요. 네, 여섯 번째, 교통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운전하는 걸 선호해. 그래서 앞뒤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I prefer to drive. Though traffic's bad, I prefer to drive. 일곱 번째는 서로 예, 알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야. We are not close. Though we know each other, we're not close. 네, 여덟 번째,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둘은 사랑에 빠져있지. They are in love. Though they're far apart, they're in love. 1번, 5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Huh, 함께하는 랩한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Though something, something is opposite. 아. Though something, something is opposite. First thing, give it a go. He feels empty inside. Though he has everything, he feels empty. 공허. Though he has everything, he feels empty. Next one, number five. I'm not that hungry. Though I haven't eaten, I'm not hungry. Though I haven't eaten, I'm not hungry. Next one, last one, give it a try. They're in love. Though they're far apart, they're in love. 사랑. Though they're far apart, they're in love.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2-2-2. Okay, now you're given three photos. Please join us on page 109. The first photograph shows a gentleman who appears to be unhappy. He's holding his head in his hands. 모든 걸 가졌지만 그는 공허하게 느낀다. 영어로 도전. What is Tom down about? Though he has everything, he feels empty. What is Tom down about? Though he has everything, he feels empty. 자, 탐이 왜 침울해 있어? What is Tom down about? 무엇에 대해서 down, 그렇게 기분이 떨어져 있느냐라는 얘기니까, 그죠? Yeah, I like the pronunciation here. It's a good practice exercise. Tom down about. What is Tom down about? 그랬더니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는 공허해. 정답은? Though he has everything, he feels empty. 딩동댕. 자, the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we see a young lady who might be soon gone with the wind. 그러네요,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질 텐데, with the umbrella too. Yes. 자, 나는 비를 좋아하지만 바람은 싫어하지. 영어로 도전. It's gusty today. Though I like the rain, I dislike the wind. It's gusty today. Though I like the rain, I dislike the wind. 네, 오늘은 바람이 거세네. It's gusty today. 자, G-U-S-T가 바람을 세는 단위예요. A gust of wind처럼요. 그래서 바람 한 줄기. 그런데 그게 gusty라고 G-U-S-T-Y라고 쓰면 바람이 세찬 거죠. It's gusty today. 네, 그랬더니 아, 내가 비는 좋아하는데 바람은 싫어해. Though I like the rain, I dislike the wind. 그래서 like하고 dislike가 대비가 됐잖아요, 그죠? 딩동댕. The last photo, John. In the last third and final photograph, there appears to be a happy couple. 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둘은 사랑에 빠져 있지. 함께 했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영어로 도전. They have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Though they're far apart, they're in love. They have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Though they're far apart, they're in love. 그들은 장거리 연애를 하잖아. They have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그렇죠. 근데 반응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둘이 사랑에 빠져 있어. Though they are far apart, they're in love. 딩동댕. 그래서 though 그다음에 주어 동사에서 though they are far 멀리 apart 떨어져 있다. 좋습니다. 다 정리됐고요. 오늘 배웠던 세 가지 표현 존 쌤이 이야기로 엮어 주십니다. John's magical recap. Oh, these days our good friend Bingsu is going through some psychological trauma. Uh-huh. He's trying to figure out his life, and I don't understand. He has ice. Uh-huh. He has Bingsu. He has ice cream. He has all kinds of frozen things. Uh-huh. Though he has everything, he feels empty. He said, oh, John, I don't know what to do. I want to make my heart warm. And I said, well, maybe eat some spicy food. No, that's not what I asked for. And I told him, look. Here's what you do. Change your mind and just think I'm a happy guy and you'll be happy. 그러니까요. 그래서 빙수가 공허할 때는요. Yeah. Then give some 고추장. Okay. Hey! 오늘의 돌발 팝 퀴즈. 자,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돌발 팝 퀴즈 배너를 클릭하거나 유료 문자예요. 우물정 8910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Pop's English, we talked about one word which represents fighting and struggle and difficulties. 네, B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문제의 정답과 당첨자 명단 방송이 끝난 뒤 공식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배운 내용 모아서 총정리하는 시간이죠.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그건 내가 요구한 게 아니야. 해서 요청하다 ask for.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다시 한번.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영국식 발음이니까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이렇게 들리는지 세 번 확인.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네, asked for. Right. 네,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Pops English 기억나세요? 당신의 생각을 바꾸세요. Change your mind. 네, 왜 바꿔야 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Right. Change your mind. 네, you can't be other people, right? Go so, on. Yeah, change your mind. That's the easiest way. So who said that? Here comes Sister Hazel. 멋진 노래 바로 시스터니까 바로 헤이즐 수녀님의 이름을 따서 I was thinking Hazel 자매님 자매님도 괜찮아요 Sister Hazel 자매님은 또 어떻게 알고 자 맨 마지막으로 Kiss English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Though he has everything 맞습니다 그래서 though, T-H-O-U-G-H 발음 다시 한번 though 그렇죠 though 다음에 누가 뭐 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though he has everything 반대말이 나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공허하고 괜히 외롭고 힘들고 그런 거잖아요 though he has everything he feels empty 네 he feels empty 그러니까 마음이 꽉 찬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고 실제로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well maybe if you feel empty you have to change your mind. 오, 딱 연결되네요. 그죠? That's not what you asked for? This is exactly what I'm asking you for. Good practice. 1월 12일 화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곡은요. 와, 재즈한 느낌의 이 곡입니다. Yeah, the band is extreme. The song is When I First Kissed You. 네, 처음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익스트림의 목소리로 기분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고요. 멋진 하루, 예, 첫 키스와 같은 느낌이 가득한 설렘이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백의 멋진 존 발렌타인 쌤. 야니근 찰스 쌤,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